예, 오늘 그 22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그 경계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전을 건축해서 자기가 호사를 누리겠다, 자기가 영화를 누리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할수 있는 일, 그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그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여러분, 때로는 당연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왜 성전을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고, 자기는 그렇다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준비하는 일까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들에게 미루게 하셨을 때 다윗이 또 오늘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는 준비하는 일들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멈춰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멈춰 서는 것, 여러분, 그것도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게 내 열심일 때가 많고 내 열정일 때가 많고 내 욕심일 때가 많아서 당연히 좋은 일처럼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니만,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또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인지, 또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죠. 또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권면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일들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부모,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나 어떤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그 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자녀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비해서 여기 어리다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뭐 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성전 건축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어린데 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아들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왜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왜 준비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로 그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또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뜻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장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가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부탁과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들을 허락하십니까? 그저 내 아들, 내 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예배의 처소들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본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배 안 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무조건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것들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주일에 뭔가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예배를 너무 쉽게 그냥 빠져버리고, 여기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그럼 저 아이들에게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 아이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 그 아이들은 무엇들을 보고 배울까? 예. 답답함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 준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자고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나중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물론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저 유언으로 이 이야기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리고 아직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평상시에도 아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평상시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만 자녀들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라고 부모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 엄마, 우리 아빠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고 하루 종일 그냥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부모의 모습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 그렇게 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당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7절부터 보면 그 방백들에게 명령하여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 믿음의 신앙 유산이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전화 걸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 오늘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내 자녀들에게 너가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너 평생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경계들을, 여러분 또 역할들을 분담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